젖은 검은 머리 만지며 돌아서 내게 잘 가세요 울먹이던 그 여인을 못 잊어 찾아왔다 그리워 그리워서 외로운 내 가슴을 달랠 길 없어 희미한 불빛 따라 추억을 찾아가면 가슴엔 비가 내린다 휘날리는 하얀 마흐라 메고 돌아서 내게 잘 가세요 울먹이던 그 여인을 못 잊어 찾아왔다 희미한 불빛 따라 추억을 찾아가면 가슴엔 비가 내린다 찾아왔다 그리워 그리워서 외로운 내 가슴을 달랠 길 없어 찾아가면 가슴엔 비가 내린다